슛 하고 던졌는데 Oh my god 화살은 내게 퓨 하고 다시 날아와 난 괴롭히네 No no no 내가 대체 뭔데 What? 나를 미치게 해 나를 미치게 해 나도 나름 괜찮은데 Hey 어떻게 너는 나를 작아지게 하는 건지 I don't know no 네 얼굴 행동 하나하나 다 Love it no no Oh, 그대여 가지 마세요 Wing, wing, wing, wing Boomerang Hey, 돌아버려 내가 굽는 건지 달린 건지 Hey, 돌아버려 Boom, boom, boom, boom Boomerang 주위에서 놀려대 상관이 없어 다 뭐라 하던 너만 내게 있으면 돼 All I wanna do oh, 네 얼굴 행동 하나하나 다 Love it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나를 봐 너만 봐 내 옆에만 꼭 붙어 있어줘 Oh 그대여 가지 마세요 Wing wing wing wing Boomerang Don't you know 얼마나 내가 원하는지 I promise you 난 너뿐 약속해 어디든 take you there 그 누가 뭐라던 I don't care 네 손에 반지 끼워줄 수 있게 Wing wing wing wing Boomerang oh!